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군 68돌세에 즈음하여 조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평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무관이 6.1 인민모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